잘 것 없는 나의 마음이 그댈 사랑하죠. 깊어질수록 미워지네요. 사랑이 그렇죠. 나는 사랑을 몰라요. 거짓말을 해봐도 사랑해, 사랑해서 미안해. 못난 마음을 주고 싶죠. 미련한 이 아픔이 나의 사랑이에요. 그댄 몰라도 돼요. 오늘도 한번 그대를 울고 싶어지네.